적독인의 공화국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를 위해서 적독인의 공화국 대통령 오비앙 느게마 무바소고 각하가 21일 대통령 궁전에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연회에는 신홍철 외무성 부상, 곽지환 적독인의 공화국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 기타 수행원들이 초대됐습니다. 비센테 이아떼 또미 정부 수상, 국회 상하원 의장들, 정부 성원들, 이 나라 주재 여러 나라 외교 대표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